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귀한 주님의 나라를 이끌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을 수 있는 귀와 변할 수 있는 심령과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만 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삶의 윤리적인 본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저 가르치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최고의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지금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래, 나는 앞으로에 짓는 모든 미래의 죄도 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한다고 또한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과 나의 성취와 그리고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4절의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죄악된 본성, 심플 네이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전의 과거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인간들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오염된 자신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또한 육신의 욕망이 나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결정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법보다 내 법을 따라서 결정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심령 가운데 있는 갈등이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그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저 위치를 차지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위치에 내가 도달하고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은 그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다툼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한 모든 염려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고민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것,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심령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그 어느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다가 낭패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에 치중하지 않고 영의 일에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생각과 동등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굴복할 만한 의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그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을 가지고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거하셔야 하는 자리에 내 욕심이 되는 것을 대신 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육신의 죄된 본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내 마음을 다 빼앗겨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해달라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을 듣고 가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그 집이 어딘가라고서 쭉 가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가장 멋들어진 엄청난 대궐 같은 집입니다. 미국에서 6개짜리 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고 그 집 앞에 봤더니 정말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고가의 차량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경제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기 서 있는 차 가운데 한두 대만 팔아도 지금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육신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회 환경 가운데서 한 달에 2,000불, 3,000불씩을 벌면서 그것으로 렌트비가 반 3분의 2가 나가면서도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기도 제목의 중심은 많이 버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훨씬 더 달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자 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영광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취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칭송을 받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심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적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며 그런 능력도 얻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영, 다시 말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가 징계를 해서라도 교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진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취업이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겸손해지며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가 더욱더 많이 갖기 위해서 움켜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쓰는 순간부터 나는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놓아주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쳐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때에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고달픈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고 징계해도 자녀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머리가 커져버려갖고 더 이상 통제가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그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못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물렁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이렇게 해도 용납해주고 저렇게 해도 용납해주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히 산다고 자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유대인의 관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으니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도덕과 삶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저 니고데모 선생님처럼만 돼봐라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의무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관하는 이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짐승이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개를 키우는 가정이 좀 있는데 그 개 주인이 그 개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먹이를 주고 또 물을 주고 시시각각으로 함께 산책도 시키고 여러분들 어떻게 옆에서 보면 그 개를 남편이나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관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마리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본문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줬죠. 몸과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죄와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죽은 것과 산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택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의를 인해서 산 것, 곧 영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육신이 점점 연약해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내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서 전에는 안 그래졌는데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조금만 가도 지치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더욱더 새롭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겉사람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의 영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누릴 것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러한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단 바로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은 하얀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구나. 그래서 모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을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그 관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은 다 누구를 봤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얼굴을,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곧 생명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사람, 명예의 사람, 출세의 사람, 성취의 사람 다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다 버려라 말씀하지 않고 명예를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고 출세하는 것도 정죄하지도 않고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은 잠시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활의 은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따르려 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과 결정과 순간순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나큰 축복이요 가장 평안과 안식인데 마치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면서 그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닮아서 가진